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우고 다섯 뜰새 저마요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이란 이슬람교연합당 국제사업담당 부국장과 일행, 이란 군대 부총사령관 겸 정보국장, 의례 및 대외관계부장, 이란 조선친선 마구살 농목장 지배인 파키스탄 국회 하원 의원인 하이보 파툰후와주 의회의원 그룹바 위원장, 파키스탄 주최위원구회 회장, 세계여성운동 여성권리조정협회 파키스탄 지부 총서기, 에집트 인민전선당 위원장과 지도부 성원들, 이란 주재 수리아 대사관 국방부관, 파키스탄 대사관 해군 및 공군부관, 알제리 대사관 국방부관,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부무관 등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환두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